7일 남조선 괴뢰군부 호전광들이 서해열점 수역에서 우리를 겨냥한 포실탄 사격 훈련을 광란 쪽으로 불려놓았습니다. 이날 오후 괴뢰군부 호전광들은 백령도와 연평도에 배치되어 있는 괴뢰 6해병요단과 연평부대의 155mm 자행곡사포 K9, 해안포들은 물론 지상대지상 유도무기 스파이크, 류군 무장직승기들까지 동원해서 수백발의 포탄과 로켓탄을 쏘아대는 군사적 도발을 감행했습니다.